좋은 생각이에요. 반드시 배워야 하는 책이 있어요. 배워야 알 수 있는 책이 있는데 그렇다고 도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양자 물리학 책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도전하지 않거든. 근데 철학 책은 도전들 해요. 좀 그 이상해. 좀 사람도 이상해. 철학 책들을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자 물리학은 도전할 생각도 안 하면서 뭐 이번 여름 방학에 뭐 짬을 내서 순수이성편을 읽어볼까 합니다.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뭐 석학 해결 정신현상을 한 학기 정도면 끝낼 수 있겠죠. 나는 그거 3년 배웠어. 내가 배우기를 3년을 배웠는데 나는 그걸 3년 배웠는데 누가 한 서너 달 읽어서 쇼부를 내겠다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무서워. 내가 살이 쫙 떨린다니까. 드디어 한국 사회 석학들이 곳곳에서 출연한다는 느낌이. 그 사람들을 경멸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벼워. 그 텍스트를 생각하는 게. 자, 다시 얘기합니다. 폴라니가 당면한 문제가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제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 일단 들어가야 돼. 이 맥락 속으로. 폴라니 책을 읽고 한두 구절 멋진 구절을 따서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폴라니가 당면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외우면 아까 그 말했던 그런 이 뉴라이트 애들이 되는 거라. 햇도라이또가 돌아가 버리는 뉴라이또 애들이 되는 거라. 그렇다면 폴라니는 여기서 생각하는 거야. 이제 이 상황이 있다.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가를 따져 묻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환절기인데 환절기만 되면 이 허리띠 있는데 이런 데로 이게 두드러기가 막 났어요. 얼마나 괴로워. 쪽팔리게 긁을 수도 없고. 정말 두드러기를 한 15년을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수업을 하면 우리 선생님도 두드러기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나하고 계속 긁는 거야. 근데 나는 긁어. 뭐 창피할 게 없어. 막 긁어. 막 가렵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점잖으시니까 이렇게 지그시 누르세요. 또 이렇게. 선생님이 어깨를 누르시는 게 이게 두드러기를 갖다 가라앉히시는 중이라서 나는 긁으세요. 긁기만 난 긁어. 근데 이렇게 상황이 닥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가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죠? 폴라니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생각을 했습니다. 폴라니가. 그래서 지금 식민지 쟁탈전의 최종적인 사건이 1914년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914년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요 초유의 사태, Great War, 대전쟁에 이르는 이 사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나가는 순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요 순서대로 우리도 해보는 거야. 혼자서 창의력을 발휘하지 말고. 그래서 폴라니는 이것이 뭐냐. 1815년부터 1914년까지 100년이죠. 100년 동안을. 그러니까 1914년에 이제 딱 문제가 터졌어. 그러니까 이 1914년 이전에 1815년부터 1914년까지 1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서 이것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1815년에서 1914년 이걸 갖다가 폴라니는 100년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100년의 평화.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 예. 와이어리스가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 아 나갔어요? 예, 제가. 죄송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100년의 평화라는 말을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100년의 평화. 괴롭지 이제 뭐 찌질한 거 말하면 욕. 여러분들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약간의 그 자학성 음란증이 된 것 같아. 100년의 평화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빨리 말해.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죠. 자, 100년의 평화. 100년 눈을 안 맞추라고 그러네. 빨리 말해. 정진영 씨 말해봐. 100년 전쟁. 네? 100년 전쟁? 아, 그런 찌질한 거 말고. 아! 가브리, 마르케스? 100년 동안의 고도. 꼭 읽어야 됩니다. 소설. 소설도 그런 소설은 읽어줘야 돼. 100년 동안의 고도. 여러 번 읽어야 돼, 여러 번. 써라. 안 읽었지? 읽어라. 소설도 그런 걸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폴란이는 딱 폴란이야 이름 붙입니다. 요 백년인데 1914년 1차 세계대전, 그럼 1815년은 뭐냐? 나폴레옹 전쟁. 끝. 나폴레옹이 드디어 이제 저 머나먼 달라베마가 아니라 세인트헤레나로 가게 됐습니다. 엘바섬에 있다가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날뛰다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그래서 1815년에 나폴레옹이 최종 패배하고, 나폴레옹의 최종 패배, 그게 1815년에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세인트헤레나로 갑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이 패배했다. 1815년에 유럽에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1789년은 뭐죠? 에? 뭐? 프랑스 혁명. 1789년에서 1815년 요만큼, 요게 한 덩어리예요. 요 덩어리들을 잘 보세요.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1815년 나폴레옹의 최종 패배, 여기까지가 바로 유럽에서 근대 부르주아 시민혁명기입니다. 지금 내가 근대 부르주아 시민혁명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대 부르주아 시민혁명이란 뭐냐면, 부르주아가, 즉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자본가 계급이 이제 1789년 요 이전에, 1789년 이전에 자본주의 시스템은 쭉 산업혁명 이후에서 발전해왔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정치적인 세력을 완전한 의미에서 정치적인 세력까지도 잡겠다고 나선 게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789년에서 1815년 요 시기는 근대 부르주아 성숙기다, 이렇게. 뭐 부르주아가 그전에는 핏땡이었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부르주아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까지도, 이제부터 나타나는 정치 세력은 부르주아의 앞잡이인 거라. 이제 이를테면 부르주아, 즉 자본가 눈에 거슬려 가지고는 정치를 해먹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폴레옹 전쟁 요 시기, 1789년, 1815년. 그래서 나폴레옹이 딱 몰락하고 나서 성립된 체제가 이른바 보수 반동 체제입니다. 보수 반동 체제. 보수 반동 체제. 그러니까 요 1815년에서 요 19년 요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1848년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이제 부르주아가 정치를 딱 정치가 잡아. 그러니까 이제 프롤레타리아트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두운 그림자 프롤레타리아트가 나타나서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혼란해. 근데 바로 그렇다 해서 얘네들이 힘을 썼냐? 이건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이 패배 이러면서 보수 반동 체제, 이른바 빈 체제가 출범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패배는 동시에 멋지게 말하면 비엔나. 근데 이제 독일어로 말하니까 빈 체제가 출범한다. 보수 반동적 빈 체제가 출범한다. 이 빈 체제 출범에 있어서 핵심적인 국가들은 대영제국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 4국의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빈 체제가 출범한다. 보수 반동 체제, 빈 체제가 출범한다. 보수 반동 체제가 딱 생기면요, 나라가 조용해집니다. 일단 조져버리거든, 까부는 애들. 그죠? 그렇습니다. 보수 반동 체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보수 반동 체제의 특징이. 좌파를 억누르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좌파도 성행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 원리가 그거잖아. 자유는, 나도 자유, 너도 자유. 일단 해봐. 시장에서 승부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좌파를 너무나 혐오하게 되면 자유주의 국가도 무너져요. 자유주의도 용납할 수 없어. 그게 폴란이의 통찰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보수 반동 비인체제가 딱 출범을 하면서 이제 유럽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 중요합니다. 평화가, 유럽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면 전쟁이 안 나니까 부르주아는 이제 마음 놓고 돈을 벌 수 있는 체제가 되거든요. 가령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한반도에서 자본가 계급이 가장,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에서 자본가 계급이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언제냐? 지난 10년입니다. 남북평화체제가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무디스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집니다. 김대중 햇볕정책, 이게 아주 친자본정책이에요. 그때 현대 북한 갔잖아요.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이 한신대 뭐야 개그 몇 주년 강의에서 지금 남한의 유동자금 300조 원을 북한에다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퍼주는 게 아니야. 가서 돈바를 뿌리는 거야. 이게 바로 평화의 의미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평화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그럼 자본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뭐 핵 포기하면 뭐 까불면 때려버려 뭐 이렇게 말하면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본가들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아. 무기상들이나 좋아하지. 네? 카쇼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가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 반동의 빈 체제가 100년의 평화를 이끌어왔어. 전쟁이 안 나. 그냥 딱 전쟁 날만 하면 지네들이 알아서 이게 윗대가리들이 예? 보세요. 패밀리라고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마피아에 가면 감비노 패밀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뭐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우리 형님 그 파치노 형님 나오시는 그 대부 곧파도 이걸 보셔야 돼. 가파도 안 돼. 가파도는 포스가 안 느껴지니까. 이럴 땐 딱 발음을 이게 영국식으로 곧파드라고 딱 읽어주고 포스가 확 느껴지잖아. 응? 알프레드 파치노 형님이 나오시는 곧파드를 딱 보면 패밀리 형님들이 힘을 딱 해갖고 형님들이 모여. 야, 이탈리아 식당으로 모여봐. 응? 알라토레 모여. 딱 모였어. 야, 스파게티 갖고 와라. 애기들아, 스파게티 갖고 와. 딱 먹으면서, 응? 면이 쫄깃쫄깃하구나. 응? 야, 니네 패밀리, 요새 시끄럽더라. 형님들끼리, 응? 우리 조용히 살자, 응? 니네는 마약만 하고, 우리는 매춘만 하고 말이야. 우리는 총기만 하고, 응? 됐어? 새끼들 계속 그러면 정중하게 말하겠어. 총을 곁들여서, 응?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와, 형님들이. 그럼 뭐야, 밑에 애기들은. 사업에 열심히 하지. 근데 만약에 이번에 감비노 패밀리가 좀 힘이 좀 딸린다. 그러면 띨띠리 패밀리들이 이때다. 아 계속 총질하는 거지 막 길에서 다다다다다 막 차 타고 팍 꼬무자 쓰고 도망가는 거라. 겉파들을 보면 바로 이걸 알 수 있지. 그래서 그 누구야 그 사람이 예. 마론 걔. 응? 브란도 걔가 팍 오면. 예, 그러면 이게 여기 뭐야 반지에다가 딱 뽀뽀들 하잖아. 반지. 그게 뭐야? 어? 평화를 약속하는 거지. 평화를 빕니다. 예? 이렇게 성당에서 평화를 빕니다. 그게 딱 이 마피아는 또 가톨릭 신자들이잖아. 가톨릭이 귀한 바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평화 그러잖아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말로 내가. 그래, 이번에 많이 먹었지, 니네들. 응? 평화가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보수 반동 체제라. 알겠어요? 이걸 다 알아야 돼. 이 국가 시스템하고 조폭 시스템하고, 근대 국가는요, 조폭 시스템이에요. 틀림없어. 에르네스트 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즐거운 살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즐거운 살인. 살인이 즐거워. 이런 즐거운 살인. 에르네스트 만델. 이 사람이 누구냐? 벨기에의 마르크스 주자야. 근데 웬 살인? 근대 국가의 뿌리를 캐보기 위해서 조폭들을 연구했어. 마르크스 주자가.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에요. 이런 책을 읽으면. 내가 에르네스트 만델의 즐거운 살인? 이거 월시구나? 하고 딱 읽어봤는데, 아, 만델이 이런 책을 썼을 리가. 그냥 마르크스 주의 연구하다가 머리가 좀 아파서 좀 썼나 보다 했거든. 그게 아닌 거라. 딱 그거 읽어보고, 제가 그때 뭔가 번뜩이는 성광을 느꼈습니다. 근대 국가의 조폭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곧파들을 딱 보니까 아 느낌이 와. 아 이거구나 이게. 마론의 역할. 응? 게다가 또 거기 저 극중 그 알파치노가 또 우리 또 US 마린 출신이야. 죽인다고. 멋진 애들 다 나와 막. 멋진 애들 다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력균형이 작동하게 되고, 세력균형이 작동하게 되고, 일단 폭력적으로 이 세력균형이 작동하면서 동시에 평화롭다고 하는 것이, 평화롭다고 하는 것이 영리 활동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게 이게 바로 백년의 평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평화로운 영리 활동을 전 세계적인 보편 이익으로 확립하려는 흐름이 등장을 하게 돼요. 요게. 그래서 요 바로 백년의 평화라는 시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폴라니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백년의 평화라는 시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폴라니가 내놓은 도표를 한번 이제 여기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 따로 경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요 백년의 평화 시기의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는데 이제 각각의 나라 국내는 어떻고 국제적으로는 어떻고 요 네 가지 항목을 백년의 평화 시기에 말하자면 시스템을 보는 겁니다. 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감비노 패밀리하고 패밀리들이 어떻게 조직이 됐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보는데 우선 국내적으로는 자유주의 입헌국가가 성립됩니다. 이때 이제 바야흐로 자유주의 입헌국가가 딱 국내 체제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뭐냐? 로크의 국가가 이제 현실화됐어요. 로크적인 국가가. 여기 자유주의 입헌국가라는 말이 입헌국가라는 게 헌법이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이 헌법이 없는 나라가 뭐 헌법 세운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자유주의 입헌이라고 하는 거야. 민주주의 입헌이 아니라 자유주의 입헌 국가야. 뭐냐? 자유주의는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출발점으로 삼죠. 로크 통치론에서 배웠죠. 그것을 헌법에다가 명시를 해버리는 거라. 이해가 됐죠? 그것을. 이게 오늘날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로크가 1600년대에 내놓은 아이디어가 드디어 이제 현실화된 거라. 이것의 절정에 이것을 가장 잘 내놓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합중국 헌법 로크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한 헌법이다. 그래서 미국을 로크적 국가라고 말을 해요. 법철학적으로 로키안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미국을. 그러니까 자유주의 입헌국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는 이런 국가를 헌법에다가 딱 때려 넣습니다. 헌법에다가 때려 넣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 보세요. 사적인 이익을 밑바탕에다 놓고 있어. 그러면 요 나라는 자유시장 경제가 되겠죠. 폴라니의 용어를 쓰자면 자기 조정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세팅을 시켜요. 자기 조정 시장. 이게 뭐냐면 시장 가격에 의한 즉 토지, 인간의 노동, 화폐 이 모든 것을 토지, 노동, 화폐를 상품화한 다음 잘 알아둬야 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상품화한 후 인간의 노동력을 이제 완전히 상품화해. 토지 노동 화폐를 완전히 상품화한 후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하는 경제 시스템을 세팅을 합니다. 로크가 원하던 거였지. 로크와 아담 스미스가 원하던 것들이 이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로크라는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로크 통치론 읽을 때 뭐 애썼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명예로워 뭐 아닌 거라. 이걸 해놨는데 이게 그 사람 얘기가 150년 후에 영국에서 영국이 힘을 가진 나라잖아요. 세팅이 됐던 거죠. 그것이 바로 정치 사상가의 힘입니다. 그 정치 사상가가 있어야 돼. 나라를 앞날을 내다보는 그게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라. 저놈이 지금 당장에 국회의원 몇 번 헤쳐먹으려고 지금 저게 나왔구나. 저 새끼가 지금 대통령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 이번에 좀 이렇게 좀 떼먹으려고 나왔구나. 인천공항 좀 팔아갖고 좀 돈 좀 챙기려고 나왔구나. 뭐 이런, 이걸 식별할 수 있어야 돼. 아, 저 사람 지금 뭔가 정치 철학을 들고 나왔구나. 이것을 식별해야 돼. 그렇게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정치가 발전하는 거야. 로크의 경우에. 명확하게 보이죠? 여러분들 로크 통치론이 고전이라는 얘기는 들었지? 로크 통치론이 폴라니의 분석에 등장하는 거야. 여기에. 이해가 되세요? 현실화 됐어. 이게. 이 폴라니는 지금 실제로 이 백년의 평화 시기에 구현된 것들을 갖다가 항목별로 국내, 국제, 정치, 경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기 조정 시장. 토지 노동 화폐. 자, 토지와 노동과 화폐를 모든 걸 상품화해서 시장가격에서 결정하자. 오늘날 뭐라고 하냐. 이걸 노동의 유연하다. 이렇게 말하죠. 연봉제 없애고, 정년제 없애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해고와 수월하게 하자. 그게 뭐야. 인간 노동력을 상품화해가지고 시장에 의해서 결정하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디어가 오늘날 한국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성냥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이걸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야. 요게. 그러니까 지금 백년의 평화 이 시스템을 지금 읽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 국내적으로는 이렇고, 국제적으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정치가 이른바 세력 균형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요 세력 균형 체제, 이걸 흔히, 중국 사람들이 이걸 균세다, 이렇게. 균세지국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균세다. 균세지국이다. 세력균형체제로 들어가는데 자 국제경제는 어떻게 운용이 되느냐. 국제경제는 지금 오늘날 국제경제는 기본적으로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이때는 근본유제로 움직인다. 이게 근본유제. 왜냐 자 나라마다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화폐를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달러를 갖다 놓고 달러에 연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초기에만 해도 제가 진짜 만수 있잖아. 우리 집안 강씨 집안에 진중강씨 집안에 그 천하의 그 개망나니 강만수야. 옛날에 있어요. 그 아저씨 그 누구지? 그 탤런트 그 양반이 나오는 그 드라마에 옛날에 아들 이름이 만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맨날 부르는 게 있어요. 만수! 이렇게 부른 게 있어서. 환율이 엄청 올라가지고 달러당 원화가 너무 올라갔죠. 책을 주문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5만원이면은 한 2억원 얇은 책 하나하고 인터넷 아마존에서 얇은 책 하나하고 이렇게 하고 배송비가 나왔거든요. 2억원 정도. 5만원에 책 한 권이 주문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아마존에서 책을 거의 못 샀어요. 뭐 그렇다 얼마나 샀겠냐마는 우리 감비노 형님들하고 스파게티를 먹어야지 그럴 돈 있으면 근데 책을 거의 못 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달러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달러하고 연동돼 있고 그렇다 해도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미 연준 그거하고 한국은행 영국 영란은행 잉글랜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이런데 캐나다은행 G7 국가들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계속 그걸 조정을 하죠. 계속 조정을 해. IMF 국제통화기금도 있고 돈 좀 안 되는 데는 세계은행도 있고 이런 작동장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놨냐. 그러니까 달러 화폐가 안정이 돼서 적절하게 예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게 움직여가야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환차손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때는 화폐 가치의 안정을 어떻게 시켰냐? 금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금에다가 이걸 근본유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유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A라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A고 B라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B인데 A하고 B를 갖다 이 그 나라의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니네가 100만 원을 이번에 화폐를 발행하고 싶으면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을 준비해라. 은행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어치의 금이 있습니다. 금 100돈이라고 해봅시다. 100돈이 있으면 그래? 그러면 그 나라 니네 나라 돈은 금 100돈어치의 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돈을 인정할 수 있겠죠. 금은 불변이니까. 깨물어보면 말 수 있거든. 금이네. 이거 할 수 있거든. 금 아닌 건 깨물으면 이빨이 나가리게 되지만 금은 눌리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요새 금값이 오르고 있죠. 국제 금값이.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 달러가 안정돼 있질 않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금 사놨으면 돈도 벌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그걸. 그저 깨물어 보면 금이구나. 요거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금 사지 말고 책 사세요. 우리나라 절판된 책들 빨리빨리 절판되기 때문에 금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폴라니가 분석한 100년의 평화 시기의 세계 시스템이에요. 정치, 경제 시스템. 요걸 딱 이제, 아, 요것이 왔구나. 이제 폴라니는 여기까지 분석을 했어. 이걸 가지고 잘 돌아갔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잘 돌아갔어. 근데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폴라니가 딱 보니까 이 100년의 평화 시기를 움직이는 이 국제 경제, 국내 경제, 정치 요 시스템이 요거였는데 이 폴라니 분석이 틀림없어요. 요거였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더라. 그거였던 거지. 요게 니네가 이게 돌아갈 줄 알고 굴려봤는데 아니더라. 결정적인 게 어디에 있느냐? 결정적으로 니네가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요 부분에 있더라. 자기조정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판타지였어. 이게 혼란 생각에. 이해가 되세요? 자기조정 시장이라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뭐냐? 잘못된 전제 위에 놓여 있는 거였어요.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토지, 노동, 화폐 이거는 상품화, 온전히 상품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상품화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모두 다 그 착각을 진실로 믿어버리고 그것 위에서 경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더라. 경제가 파탄이 딱 요게 노동이라고 하는 게 자 봅시다. 여기 여러분 다 이게 만약에 자기 조정 시장을 갖다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본가라면 자 동대문구 정부와 도서관 지하 시청각실에서 지금 강연의 고전 강의 이걸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다 고유한 인격체를 보죠.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은 힘은 약하지만 이걸 잘할 수 있지. 이를테면 우리는 하나의 그 공동체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잖아. 근데 자기 조정 시장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딱 여기 나타났어. 그러면 일단 팔뚝 굵은 놈이 누굴까? 뭐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사람을 짜보겠지 이제. 돈 될 만한 놈? 근데 만약에 지금 이근호 군을 갖다가 좀 볼살이 많으니까 좀 힘 좀 쓰겠네. 이렇게 딱 갔어. 이근호 군이 하루에 10시간 일했는데 근육이 다 이제 해질 때 근육이 헤어져 버렸어.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을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폐기할 수 있어요? 없죠. 계속 그렇게 착취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인간을 재생산하지 않게 돼요. 인간을 재생산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출산율 저하죠. 지금 한국 사회 출산율이 저하되어 있잖아요. 왜? 노동 착취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그 다음에 교육비가 상승되어 있다. 말로는 교육비 상승인데 자 어떤 사람을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정말로 상품으로 팔릴 수 있는 가용 자원으로까지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낳고 키우질 않는 거라. 보세요. 상품화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말인데 이 상품화. 상품화한다는 것은요. 뭐냐? 상품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는 상품화다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특정한 프로세스에 넣어가지고 생산이 가능한 그리고 그 생산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상품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 생산이 가능합니까? 물론 영화에서는 가능해. 스칼렛 요한슨 나온 아일랜드 이런 데서 상품화가 가능합니다. 똑똑 따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상품화가 안 되죠. 아 토지가 모자라. 토지를 좀 어디서 만들어 와야겠네. 만들어집니까? 지구는 유한하잖아. 토지. 돈 무한정 찍을 수 없죠. 무한정 찍으면 돈이 나중에는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인플레가 심해져 버리면은 나 이번에 빵, 파리바게뜨에 뭐야, 마늘빵 두 쪽 사러 갑니다. 트렁크에다 돈 넣어갖고 가는 일이 생기지. 네? 너무, 성냥이 없으니까 이제 담배를 갖다 이제 이렇게 지폐를 말아서 담배를 피우는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지, 노동, 화폐 이것은 상품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품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전제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이걸 상품화할 수 있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벤담이기도 하죠. 고개. 그러니까 요 전제가 딱 글러버리니까 경제 시스템이 누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경제가 침체가 하니까 돈이 모자랐을 때는 돈을 찍어야 되는데 금은 마구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금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돈을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는 안 돌아가는 거라. 자, 근본 이제는 금이 있어야 돈을 찍잖아. 근데 돈이 모자라면 찍어야 되는데 금이 없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상품이 아니죠. 화폐가. 토지노동화폐라고 하는 건 결정적으로 토지노동화폐가 상품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겠지. 알았는데 될 수 있다고 믿으면 모두가 믿어버리면 집단 체면에 걸리면 시장에서 가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딱 하고 이것을 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폴라니는 딱 어디에서 삑사리가 났느냐. 바로 자기조정시장에서의 삑사리.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 맡겨서 삑사리가 나면 어떻게 해? 나라가 나서서 해결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어난 일이 뭐야. IMF 구제금융 사태가. 국유화 해가지고 막 국채로 해서 헐값에 팔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우리가 갚았어요. 예? 헐값에 팔아요. 그래서 없어진 은행들. 주택은행. 그 다음에 제1은행.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종은행. 다 예전에는 은행이 국가에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조정이 안 되면 나라가 나서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걸 믿지를 않았던 거야. 이게 이 자기조정 시장에. 그래서 이 유토피아적인 아주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판타스틱한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갖다가 폴라니는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경제를 실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다시 공동체의 차원에서 인간 차원에서 토지의 본래적인 속성의 차원에서 인간의 본질의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경제는 안 굴러가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냥 심각하게 말하면 사람을 갖다가 기계나 물품으로 보고 때려 넣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즉 뭐야? 강제 동원이 시작되는 거지. 그게 바로 폴란이는 파시즘이라고 말한 거. 그게 즉 파시즘에 관한 폴란이의 독특한 아이디어인데 파시즘은 바로 이 자기 조정 시장의 붕괴를 목격한 체제가 이 자기 조정 시장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유정 운동 시켜보려고 했던 강제 동원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게 파시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요걸 딱 이해를 하고 나면 폴란이 이 네 가지 항목에 걸치는 요걸 딱 이해하고 나면 현대 사회를 이해할 때도 정치, 경제, 국내, 국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시스템을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 질문이 이거는 이제 경제학자들은 묻지 않는 질문. 그러나 우리 고전을 읽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는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 봅시다. 존 노크는 이 자유주의 입헌 국가 폴란드는 자기 조정 시장에만 문제를 삼았어. 자기 조정 시장에만. 그러니까 이제 저도 폴란이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폴란이와 겨뤄보려고 노력을 하지. 근데 여기 폴란이 이걸 문제 삼지 않는데 이걸 한번 문제 삼아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입헌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헌법 시스템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의 바탕 뭐냐면 개인이 전 세계에서 우뚝 선 아주 고유한 존재이고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이익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놓여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걸 개인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개인주의라고 말하는데, 저는 개인주의라고 말하면 개인 중심주의라고 말하면 훨씬 더 뚜렷합니다. 개인 중심주의. 즉 어떤 한 명의 개인이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가족, 국가 또는 공동체, 이것과의 연결고리를 일단 잠정적으로 끊고 그 개인을 딱 오롯이 독자적인 개인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여기 바탕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 중심주의입니다. 요 개인 중심주의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폴란드는 자기조정 시장만 얘기하는데, 사실 자기조정 시장보다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유주의 입헌 국가인데, 요 개인 중심주의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데카르트부터 시작됐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야. 즉, 데카르트는 철저하게 개인의 주체성을 내세운 철학자거든. 그러면서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냐? 데카르트의 방법서를 우리가 읽었죠?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데카르트부터 조직이 시작하겠다고 내가 말했어요. 데카르트의 방법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데카르트의 방법서를 읽을 때는 데카르트가 30년 전쟁의 시대를 겪은 사람이다. 이것만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왜? 방법서서 읽다 보면 나는 내가 그동안 라플레시 학원에서 배운 떡은 다 찌질해. 다 내다 버려. 다 관심 없어. 그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난로가에 앉았던데 불현듯 생각하겠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이것을 명증한 출발점으로 삼고 이제부터 이것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는 것은 다 패대기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간단히 말하면 데카르트가 천명하는 근대적인 주체성이라고 해서 모든 공동체적인 연관 또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모든 유산과 전통 있죠. 이걸 다 끊어낸 말 그대로 독자적 개인이거든.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 부모, 형제, 가족, 친지, 공동체 다 무의미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데카르트의 개인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바로 그 데카르트나 이런 데카르트, 저는 그걸 이제 좀 멋진 용어를 하나 개발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데카르트는 데카르트 스펠링을 생각해. DS 빠지죠? 있어. 있어? 아, 이게 맞죠. 데카르트라는 말, 이게 데카르트고, 데카르트적인, 그럴 때는 카르티지안이라고 쓰거든요. 요 말, 카르티지안 셀프라는 말이 있어요. 데카르트적인 자아. 카르티지안 셀프.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 이 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로크의 이 아이디어들이 이 카르티지안 셀프에서 나왔어요. 카르티지안 셀프에서. 데카르트 책 읽기 쉽습니다. 참고서 필요 없어요. 그냥 쭉 따라서 읽으면 돼요. 왜? 데카르트의 책에서 거론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갈릴레오, 그죠? 윌리엄 하비. 몇 명 안 돼. 당대의 그 유명한 과학자들 이름만 나와. 그러니까 데카르트 책 읽기가 쉬워. 그래서 철학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데카르트의 방법서서 읽을만 해요. 헤겔 정신현상 왜 읽기가 어렵냐? 헤겔 정신현상에는 밑에 각주도 없어. 이 새끼 완전 다 표절이야. 각주도 없어. 뭔 얘기 읽다 보면 이건 자기 얘기 아닌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안티고네 얘기를 쭉, 플라톤 얘기 쭉,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철학, 헤겔이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규모 있는 철학사를 최초로 쓴 사람이거든요. 철학사의 왕이야. 글 쓰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다 집어넣는 거야. 온갖 전통들을 다 끄집어다가 딱 넣어서 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온 건지를 누군가 밝혀주지 않으면 현상학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라. 데카르트의 방법서는 우리 읽을 때 그렇게 필요 없었죠. 철학 지식이 필요 없어. 갈릴레오하고 윌리엄 하비만 알면 돼. 근데 그건 철학자도 아니야. 얼마나 쉬워. 난 사실 좀 찌질하다고 봐요. 그래서 규모가 없어. 사람이 좀 이렇게 와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아 뭔가 어두운 숲속으로 헤매는 듯한 느낌이 좀 와주셔야 되지 않겠어? 단테 신곡도 그러잖아요. 단테 신곡도 우리가 읽을 때 옆에 각주가 없으면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 그냥 책 그대로 열심히 읽으면 끝나는 요약 정리만 하면 끝나는 책이 있고 나는 그래서 신곡이나 현상학 같은 책을 쓰고 싶어요. 능력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갈망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그래서 이 카르티지안 셀프에서 출발을 했어. 카르티지안 셀프에서 내 몸뚱아리와 내 정신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말했어. 내 몸뚱아리와 내 정신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카르티지안 셀프의 사회적인 함입니다. 함축된 뜻입니다. 존 노크의 통치론에서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신체와 그 신체의 산물은 그의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 얘기도 카르티지안 셀프와 같은 맥락에 놓이는 거라. 마찬가지로 이 바탕에 놓여있잖아요. 그럼 이 카르티지안 셀프의 바탕을 두고 있는 생각들이 아주 많아요. 공부를 하죠. 아까 제가 외고 특목고 다 없애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공부는 혼자서 독서실 가면 칸막이가 있잖아. 그 처박혀서 지 대가리 속에 처박는 거.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게 카르티지안 셀프가 내 바탕을 둔 교육이야. 공부는 그게 아니라 와서 와보니까 할머니도 계시는구나. 어? 이런 게 공부야. 아,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헛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와보니까 이렇게 있구나. 있잖아. 다양다정한 이게 우리 이게 지금 내가 저도 공부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가르치면서 저도 처음이에요. 남녀노소를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쳐본 거. 더군다나 40주를 목표로 가르쳐본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공부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이거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호흡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저의 액션을 보고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을 듣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카르티지안 셀프의 바탕을 둔 교육은 뭐냐면 도서관 칸막이. 저는 도서관 가서 공부 못해요. 그거 안 돼. 그거 하면 잠만 자고 싶어. 조용하니까. 이 성취, 내가 이번에 수학 문제 10개 풀 때 오로지 내 머릿속에, 이 성취 오로지 내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변별력을 많이 해갖고, 나의 성취를 뚜렷하게 계량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잘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데 아주 특기를 보임. 이것은 교육의 효과라고 사람들이 보질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바로 이, 카르티지안 셀프의 바탕을 둔 세계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요것하고 우리가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있잖아요. 전통의 트레디션이잖아. 트레디션이라는 게 넘겨준다라는 말이에요. 물려받은 것들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독자적 개인이 있는 반면에 그 독자적 개인이 사실은 환상이지. 알고 보면 그런 많은 전통들 속에 있는 건데 그걸 다 괄호치고 계산 가능한 것들만 놓고 독자적 개인이라고 말을 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 카르티지안 셀프가 정치철학적으로는 존 노크에 있어서의 사적 이익 이런 걸 만들어냈고 이것을 국가 시스템에다 갖다 딱 넣어놓고 자기조정시장에다 만들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폴라니는 자기조정시장의 붕괴가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근대 체제의 카르티지안 셀프라고는 형이상학적인 토대부터가 개판이었음이 밝혀진 거라.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 역설적으로 빠진 거야. 이게 독자적인 개인을 팍 강조했는데 이 독자적인 개인들로 해다가 안 되니까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제 개인을 다 무시하고 집단 체제로 때려 넣는 거죠. 파시스트 체제로. 독자적인 개인을 강조하던 시스템이 결국 어때요? 독자적인 개인을 갖다가 맷돌에다 갈아버리는 혼란이 용으로 맷돌로 갈아버리는 체제로 귀결된 거죠. 우리가 이게 혼란이가 내놓은 통찰입니다. 혼란이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저는 약간의 제 가오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덧붙였다 이런 거지. 왜? 우리가 지금 고전 10권 읽긴 했는데 내가 왜 이 텍스트를 갖다가 데카르트 읽고 그 다음에 로크 읽고 그 다음에 벤담 읽고 그 다음에 폴란 읽고 이렇게 있잖아요. 몽테스키 읽고 왜 이 순서를 정했는데 내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했거든. 여기 폴란이까지 왔잖아. 이제 서양 근대 텍스트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데카르트부터 폴란이까지 쫙 엮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출발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근대를 말아먹은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냐? 독자적 개인은 있을 수 없다. 카르티지안 셀프의 몰락을 우리는 폴라니의 분석을 통해서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걸 목격하고도 나의 공부는 나의 것 이렇게 강조하는 놈은 미친놈이지. 나가세요. 환불 만원 해줄 테니까. 이해가 되세요? 거기까지 쫙.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백년의 평화가 깨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이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 폴란이 거대한 전환에서 보면은 이런 자기조정 시장이 탄생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자기조정 시장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산업혁명과 같은 기계재 생산 있잖아요. 이런 기계재 생산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 이런 걸 논의하는데 중요한 건 기계재 생산이에요. 기계재 생산이 왜 중요하냐? 바로 노동의 상품화를 촉발하는 게 기계재 생산입니다. 그리고 폴란이에서는 기계재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대한 전화 읽어보면 기계재 생산이 중요합니다. 자, 자본가는 이윤 추구를 엄청나게 추구하지. 장형, 그지? 예. 돈이 싫다는 자본가 봤어? 못 봤지. 자네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 돈을 좋아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응? 경제경영수의 금과 옥조야. 자, 자본가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럽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하는데 아, 세상 좋아졌어. 기계가 나타났어요. 기계는 비싸죠. 비싼 기계를 갖다 놨어. 놀림은 어떻게 돼? 기계가 녹슬지. 돌려야 돼. 기계를 돌려야 많은 양의 재화를 생산해야 돼. 그래서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이윤이 남죠? 판매 루트를 확보한다. 원자재를 확보한다. 이렇게 됐잖아. 근데 기계는 있어. 판매 루트 확보됐어. 원자재 확보됐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돌릴 놈을. 노동자를. 근데 노동자가 필요한 노동자가 제때제때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계를 놀릴 수가 없잖아. 그전에는 사람이 뭘 하는데 필요한 만큼 기계를 썼어. 역전됐지. 이제는 기계를 위해서 사람을 쓰는 거죠.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대학을 다니면서 공과대학을 다니면서 스펙을 갖춘다. 무슨 스펙이야? 기계를 잘 다루는 스펙을 갖추는 기계에 맞추는 스펙을 갖추는 거예요. 네? 판매 루트 확보를 위해서 성균관대학에 글로벌 경영학과라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삼성에 취직해요.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아요. 네? 그럼 뭐야 그게? 삼성이라고는 회사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노동이 상품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딱 보면 좋은 학과입니다. 우리 딸 이번에 거기 갔어요.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 그건 뭐야? 우리 딸 상품화됐어요. 그거야. 거짓말 하나도 붙을 거 없어요. 그게 말이 본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에서 이야기할 때 본질을 추려서 말하잖아요. 끔찍한 말이에요. 성의 상품화? 그 전에 이미 인간 자체가 상품화돼 있어요. 이미 인간 자체가 상품화돼 있어.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 강의가 만 원이잖아요. 저는 제가 이 강의를 딱 처음 시작할 때 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씨발 한 강당 100만 원짜리를 내가 해버려야겠다. 그럼 이게 상품화가 안 돼버려. 너무 싸니까. 와, 만 원 내고 듣기 아깝네. 그러면 이게 계산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미 자기를 상품화하고 있는 거라고. 차라리 셀프 누드를 찍어서 팔아. 그게 나. 그게 나. 그래서 여기서 폴란이는 기계재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노동력을 상품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즉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노동력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그전에는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 기계를 활용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벤담 이야기할 때 산업혁명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바로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기계재 생산을 촉발하게 됐고 그것을 인간을 갖다가 이제 기계 속에다가 때려박아 넣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신석기 농업혁명 다음으로 중요한 혁명인 거라. 인간의 위치가 드디어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간의 위치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의 부속물로 전락하게 된 사건입니다. 바로 산업혁명이.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지성사적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지성사적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전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하는데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니까 기계를 잘 돌려요. 기계가 소중한 거지. 수많은 기업에서 오늘날 제3세계 노동자들 데려다가 착취할 때 그거 보세요.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착취하는 거죠.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착취. 그러니까 폴란드에서는 이제 이 노동운 상품화가 이제 여기서 자기조정 시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나가는데 폴란드는 노동운 상품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핵심적인 사태는 뭐냐? 바로 기계재 생산이다. 기계재 생산이다. 이것을 폴란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전환 이거 가진 분들은 폴란드 책에 179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기계에 의한 생산이 상업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면 현실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적 자연적 내용물이 상품의 형상을 뒤집어 쓰게 된다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폴란이가 실로 엄청난 변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기계에 의한 생산이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면 실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기계재 생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자기조정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거기까지는 뚜렷하게 알 수 있겠죠. 혹시라도 거대한 전환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를 읽고 참조를 하세요. 자기조정시장의 문제점.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 있죠? 그거,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를 할 때 그 인간 존재의 행동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철학 공부하고 이렇게 인문학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언젠가 말하는 적 있는데, 목에 종이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잘난 척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걸로 돈을 벌자고 마음먹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안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예? 그죠? 저도 돈 버는 방법 알아요. 이 지식을 활용해서. 웅진 지식 하우스 같은 하우스 출판사들, 하우스. 하우스가 이렇게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데를 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지식 하우스, 랜덤 하우스, 위즈덤 하우스, 3대 하우스가 있죠, 우리나라에. 쪽팔려 죽겠어. 하우스에서 나오는 책은요, 서중서 선생이 쓴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그거 빼고는 저는 하우스 책 추천 안 합니다. 저도 하우스 안녕하세요? 저 돈 좀 벌겠습니다. 그래갖고, 하우스 편집자들, 편집 기획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하면 저도 벌어요. 네? 인수 띡띡 벌어요. 저도 알라딘에서 5만 점씩 좀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맨날 해봐요. 3천 점 하면 정말 날마다 체크해봐요. 가슴만 아파 안 봐. 화면 주소 안 봐. 나도 5만 점 팍 한 달 만에 5만 점. 드디어 강연 추천도서도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기현상도 나도 만들 수 있어요. 네? 나도 막 이렇게 생태 요괴전 뭐 이런 것처럼 이상한 거 써가지고 막 생태 누드전 막 이런 써가지고 막 내 엉덩이 사진 찍어서 표지모드로 막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잘난 척하기 위해서요.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하는 게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총체적 존재. 행동 동기를 알 수 없어. 총체적 존재야. 여기서 이제 폴란이는 인간 본질에 대한 통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즉 인간은 총체적인 존재고 고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인간의 행동 동기를 이윤이라는 것 딱 하나로 돌려서 봤다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조종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문제 삼을 때 비판할 때 폴란이가 1차적으로는 기계재 생산에 의한 노동의 상품화. 근데 그 밑바닥으로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총체적인 존재이고 영혼을 가진 존재인 인간을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삼는 존재로 아주 단순하게 환원시켜서 봤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조정시장의 문제점이고 바로 그렇게 인간 존재에 대한 다시 인간 존재의 본질을 다시 사유할 것을 폴란이는 촉구했다. 그 지점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마르크스의 경제학 철학 수구하고 맞닿는 지점이 거기에. 근원적인 통찰을 거기서 끌어오는 거야. 마르크스의 경제학 철학 수구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대 세계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인간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보고 있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인간을 회복을, 인간성을 갖다 총,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인간성을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인간 개개인의, 인간 개개인이 요가를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하는 아이디어, 철학적 아이디어를 내놓는 게 경제학 철학 수고거든요. 거기, 그래서 혼란이가 경철 수고하고 맞닿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조정 시장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런 점들을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혼란 얘기를 마저 좀 더 하고 한 시간 동안 텍스트를 읽겠습니다. 이번에 일부러 내가 이걸 좀 많이 합니다. 제 설명을. 혼란이 책을, 제 설명 들은 다음에 읽어보면 이제 금방 알아요. 선생이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해주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